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노래 김일송 대원수 만만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용, 리종호 작사, 작곡인 가요 김일송 대본수 만만세는 인류에게 자조시대를 안겨주시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어 주체조선의 새 역사를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끝없는 충정과 열렬한 칭송, 감사의 정을 담아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수령 성가 작품입니다. 가사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원수로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감정이 격조 높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장중하면서도 박력있고 환희로우면서도 통속적인 선율에 의해서 더욱 힘있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조국과 혁명을 위해,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한 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여 이 땅 위에, 이 행성 위에 의도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리강호 작곡인 가요는 이민위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온갖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여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이 땅의 찬 눈비를 다 맞으시며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수천 수만리의 현지 지도의 길과 그 길에서 인민에게 베풀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하늘 같은 사랑과 은정, 바치신 온갖 심열과 노고를 진실하면서도 소박한 음악 형상으로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오보이 수령님은 베푸신 인덕을 봐도 싸우신 업적을 봐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격조 높이 서술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종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기시며 나라의 수많은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도 잡아주시고 험한 논두렁에 스스로 몹시 앉으시오 농민들과 농사일도 은은해 주시던 우리 수령님은 정녕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자애로운 인민의 오보이시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는 한 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생애를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여 천만국민의 심장마다에 오보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여줍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수령님의 조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수령님의 조곡은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조곡은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뜻깊은 예술적 형상으로 해명한 수령 칭송 성가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혼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우리 민에게 가장 위대한 조국을 마련해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사상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의 뜨겁게 솟구치는 조국에 대한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은 밝고 유창하면서도 졸졸한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더 강렬한 증서로 안겨오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함으로 빛나고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높이 보시어 끝없이 창창한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